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나종합뉴스 박명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긴급의원총회를 갖고 방송문화진흥회 고용주 이사장의 해임 촉구 결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영업실적이 7조 3천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남북정상 간 한라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급식 비리로 충격을 준 서울 충암고등학교 교사들은 3명 중에 1명이 학교 급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진 지 20일 만에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사퇴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잘못된 인사를 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자신의 입장을 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당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것을 사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이에 야당은 오늘 오전 긴급의총을 갖고 고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극단적인 인물을 중요한 자리에 앉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입니다. 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행위입니다. 이제 고영주 이사장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당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고영주 이사장의 화법대로라면 고 이사장은 변형된 정신 이상자라는 원색적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고 이사장은 국사학자 90%가 국가 정통성을 부정한다.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발언을 여과 없이 내뱉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실적 호조와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액이 51조 원, 영업이익 7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액 51조 원, 영업이익 7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지난 분기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에서 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누계 매출액은 146조 원으로 지난해 누계액 153조 원 대비 4%가량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 분기보다 5.8%,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79.80% 증가했습니다. 삼성의 실적을 이끈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 매출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달러 강세로 환율 효과도 톡톡히 봤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입니다. 부품 쪽에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호전됐는데 환율 영향이 있어요. 이 환 영향이 생각보다 좀 크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3분기 실적은 회사 성장보다는 환율 효과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주력인 스마트폰은 애플에 밀려 실적이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 등 생활 가전도 불황이 계속돼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코스피가 근 2개월 만에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12시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0.51포인트 상승한 2000.74를 기록하며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지수는 682선으로 소폭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TPP 협정이 타결되면서 전 세계 통상 질서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 가운데 미가입된 우리나라는 뒤늦게 참여 입장을 밝혔지만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타결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TPP는 미국과 일본의 주도 아래 태평양을 끼고 있는 12개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TPP를 타결시킨 데 이어 대서양에서는 유럽연합과의 TTIP, 즉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일본과 EU가 자유무역 협정을 맺게 되면 미국과 유럽, 일본, 거대 경제권을 잇는 자유무역 지대가 생겨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서강대 허윤 교수입니다. 미국, EU, 일본의 삼각 경제 공동체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IB의 성공을 바탕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즉 1대1로 전략을 추진하며 여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세계 통상 질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중국과의 FTA 체결에 주력하면서 TPP 가입 시기를 놓쳤지만 뒤늦게라도 협정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협정이 만들어진 뒤에 들어가는 것이라 불이익, 즉 입장료를 감소해야 됩니다. 때문에 서두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직 TPP가 각국 의회 비준을 통과해 발효되기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 협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잘 따져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교석입니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 발생 20일 만에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에 나섰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의심 차량을 구입한 국내 고객 9만 2천여 명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하고 해당 차량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리콜 시기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와 환경부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사건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가 아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등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8년 전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의 조그만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기소한 아더 존 패터슨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리는 가운데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에드워드 리가 법정의 증인으로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패터슨과 함께 현장에 있던 리는 처음에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1998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미국과 한국으로 가다 현재는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는 오늘 CBS에 출연해 이번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에드워드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은 저희보다는 자식을 앞세운 조중필 씨 가족은 저희보다는 더 힘드시잖아요. 그분들의 원통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출국 금지 기간을 실수로 연장하지 않아 패터슨이 도주할 기회를 줬던 검찰은 이번에는 진범을 놓치지 않기 위해 유죄 입증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에드워드 리를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혈흔 분석 등 각종 과학수사 자료를 토대로 패터슨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패터슨은 여전히 자신이 아닌 리가 진범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어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최윤희 합참의장의 연루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 비리 정보합동수사단은 최윤희 합참의장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 추적을 벌이며 수상한 자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와일드캣이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낙점된 2012년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한라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가정보원이 어제 오후에 김만복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서 곧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 재단이 주최한 1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움에서 남북 정상 간 한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급식 비리로 충격을 준 서울 충암고등학교에서 교사 3명 가운데 1명이 학교 급식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교사 가운데 1명은 정말 급식 먹기가 사납다고 말했습니다. 박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충암중고등학교에서는 그동안 부실한 식재료에 더러운 기름으로 튀긴 음식이 급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최근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빼돌리고 남은 식용유를 새카매질 때까지 몇 번이고 사용했고 쌀도 빼돌렸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2천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봤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학생이나 운동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생들과는 달리 학교 급식 먹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사나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달 학교 급식을 신청한 충암 중고교 교사는 전체 168명 중 115명으로 68%에 그쳤습니다. 교사 3명 중 1명은 도시락을 먹거나 학교 밖으로 나가 점심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학교 급식을 먹는 다른 학교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이 학교 현직 교사의 얘기입니다. 학부모님들이나 뭐 학생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선생님들은 대부분 정말 복귀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양사들은 이번 감사 때 학생들에게 부실한 음식을 주어서 괴롭다며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박중환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또다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비슷한 법안들이 이미 발의된 상태에서 미국 의회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가 가속화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오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 유린에 개입한 관리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신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사이버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위협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정권에 대해서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강제노동 수용소 종식을 위해서 미 행정부는 김정은 독재 정권과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상원에서는 지난 7월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하원에서는 지난 2월 에드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제재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여서 앞으로 미국 의회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서울시 강남 타워 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 원어치 수표의 주인이 50대 후반 사업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회사 대표 69살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사 등 30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음은 날씨를 김수진 기상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요일인 오늘도 완연한 가을을 즐기시게 좋겠습니다. 다만 전국이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점차 많아지겠고요. 오늘도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춘천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대전, 대구 25도, 부산 24도의 분포로 대부분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점차 흐려져서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한글날인 금요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한층 더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김승동, 임승선, 기술 조병권, 아나운서 박명규였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CBS 낮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